어떤 약도 듣지 않아 상처받은 우리 마음 난 매일 생각해 웃을 수 없다고 너도 같은 마음일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도 너와 같다고 말하고 싶어 내게 기대 넘어지지 않도록 혼자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내가 다가갈게 내게 기대 아름다운 오늘 밤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할 꿈을 꿔요 않도록 매일 바라봐